왕지산 예술단의 지방순회 공연이 9월 29일부터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연합기업소의 노동기급과 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계시음악 가리라 백두산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의 출연자들은 노래와 무용, 기악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쳐 충종의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, 최전방인 북부전선에 필요한 철강제 증산투쟁에 떨쳐나선 이건 노동기급과 일꾼들의 전투적 요리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.